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안경점이나 양복집, 여러분 그런 곳 쇼윈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장식들, 그 모빌이라고 하죠.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예쁘다 싶다가도 어쩔 때는 아무도 없는 밤에도 늘 저렇게 움직여야 하나 싶어서 참 보는 사람까지 힘이 들 때가 있죠. 어쩌면 우리 일상이 그렇게 매일 똑같기 때문에 그런 장식을 보고 숨이 더 막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또 그 놀이공산, 그 놀이동산의 기구가 쉼없이 돌아가는 거 보고 현기증 느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디즈니랜드에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있지만 1년에 열흘쯤은 쉰다고 합니다. 정비도 하고 기계도 쉬게 하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놀이동산 한 군데에서도 휴식기간을 갖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안전사고에도 대비하고 기계도 사람도 쉬어야 한다는 거죠. 글쎄요, 최근에 다리를 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생겼기 때문인지 그 쉬게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가 다 편해지네요. 지치면 쉬어야 하고,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고, 또 보고 싶으면 만나야 하고, 이렇게 순리대로 따르면 되는 건데 참 그게 그렇게 어렵지요? 인천에서 보은양 잘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과친구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오빠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그 노래 영화 With an Earth 중에서 I'll Remember 마든나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참 제가 요즘에 푹 쉬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쉰다는 표현만 들어도 어쩐지 제 얘기 같고 편안하네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게 격려의 편지, 뭐 위문 편지 많이 보내주셨는데 경북 경산의 신현상 씨가 보내주신 엽서가 참 마음에 와 닿네요. 하이틀로 안은경 양도 저보고 병원에서 탈출하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제가 이때쯤이면 병원에서 쫓겨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시면서 병원에는 병을 치료하러 가는 것보다 인생을 배우러 가는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왔는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전 이렇게 어디 갔다 오면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전의 승림양도 그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승림양은 엄마의 아픈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그 아픔이라는 것에 조금 무감각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다고요. 늘 다투지만 때론 언니고 때론 친구고 때론 선생님인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를 만나 결혼하신 지 18주년 되는 날이 바로 10월 25일이라고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아빠와 연애를 한 엄마는 하루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세 편의 영화를 보는 날들을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좋은 영화나 아빠가 좋아하시는 영화가 개봉되면 모두 심야로 감상을 하고 오곤 한다고요. 자,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마 이날 바로 이 곡을 들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 3동에서 문지연 친구가 친구 정은이를 생각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거든요.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중에서 When I Fall in Love 오늘은 한번 넷 킹 콜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Maverick is the name. Riding the trail to who knows where. Luck is his companion. Gambling is his game. Smooth as the handle of a gun. Maverick is the name. Wild as the wind in Oregon. Flowing up a canyon. Easier to tame. 친구의 생일 축하 카드를 쓸 때 우리 참 고민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글을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오랜 친구 진아가 21살 생일을 맞습니다. 처음 함께했던 13살 그 교실에서 행운을 만났더라고 꼭 전해주시겠습니까? 하고 서울 중랑구 망우일동에서 김성현 양이 엽서 보내주셨는데요. 진아 씨 잘 들으셨습니까? 생일 축하곡으로 괜찮았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매버릭 중에서 매버릭을 그룹 Restless Heart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영화 올해 개봉했었죠. 멜 깁슨과 조디 포스터가 출연했던 영화인데요. 이 매버릭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낙인이 찍히지 않은 송아지 또는 무소속 정치인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던데요. 미국 영화계에서 그 독립 제작자나 혹은 독립 프로덕션을 운영하는 감독을 또 매버릭이라고 부른대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매버릭들 중에서 가장 매버릭다운 감독은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첫 손가락에 꼽는 그런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인이면서 파리에 살고 있고 2차 대전 때는 전투기를 몰았으며 또 원래는 보험 재벌 집안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제작자와 마찰이 생기면 몸싸움을 했고요. 알코올 중독으로 한때는 고생하기도 했답니다. 한마디로 괴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바로 플레이어를 감독한 로버트 알트만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화를 통해서 현대 미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신랄하게 비꼰 감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화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거장이 됐습니다. 자, 이 거장의 최신작인 숏컷스. 저와 홍동식 PD 또 스크립터 이상무 씨가 뽑은 이번 주의 FM 영화음악 Three Thumbs Up Movie입니다. 자, 이 용어가 굉장히 귀에 거슬린다는 분이 좀 계세요. 하이텔로 정재호 씨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참 한국 우리말 사전에서 그 엄지 뭐 첫 손가락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적당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네요. 좋은 생각 있으시면 저 FM 영화 음악 앞으로 좀 그 의견을 보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전작 플레이어 중에서 한 곡 들어보고 얘기 계속하죠. 메인 타이틀 띄워드립니다.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영화 플레이어 중에서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Three Thumbs Up Movie로 꼽은 영화 숏컷스는 지난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키슬롭스키 감독의 세 가지색 블루와 함께 공동으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평론가들은 이 영화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듯한 스토리와 서로 상충되는 인물들을 가지고서도 마치 옷감 짜듯이 기가 막히게 엮어놓은 영화다. 또한 무덤덤한 스토리 전개와 사실적인 감정 처리를 통해서 오늘날 미국 LA 중산층들의 세속적인 편견들을 아주 잘 꼬집었다. 이런 평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런 얘기들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70세의 노장답게, 그러니까 대가답게 복잡한 스토리를 가지고서도 아주 명확하게 주제를 전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영화의 가장 특이한 점은요. 주인공이 자그마치 22명이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전작 플레이어에서는 주인공은 한 명이었죠. 팀 로빈스. 그 말고 까메오들만 아주 수십 명 나왔었지만 이 영화 숏컷스에서는 그 많은 22명이라는 배우들이 모두 주인공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 모두 최저 출연료만 받고 앞다투어 출연했다고 합니다. 알트만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이기 때문이죠. 그 출연 배우들을 보면 우선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의 앤드 맥도웰이 있고요. 맨피스 벨의 매튜 모딘, 긴급명령의 앤 아처, 헨리와 준의 프레드 워드, 또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의 제니퍼 제이슨이, 트루 로맨스의 크리스 펜, 채플린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뭐 라스트 모이칸의 매들린 스토우도 있고요. 플레이어의 팀 로빈스 여기도 들어갔고 또 가수인 톰 웨이츠 그 걸걸거리는 목소리 아시죠? 여자 코미디언인 릴리 톰레인도 있고요. 미세스 비버닝의 프린세스 맥도먼트, 섹스 라이즈 앤 비디오 테이프의 피터 길러가, 또 첼리스트인 로리 싱어도, 그리고 글렌게리 글렌 로스의 잭 레몬, 컨트리 가수이자 줄리아 로버츠의 남편 라인 로베트, 그리고 팝 가수 휴이 루이스 등등 뭐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화 캐스트입니다. 자, 이 영화에 직접 출연하는 여배우 겸 첼리스트 로리 싱어의 연주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직접 연주하는 곡인데요. 대전 동구 영전동의 송이의 짝꿍이 송이에게 보내는 곡 제가 임의로 골라봤습니다.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 B단조 띄워드릴게요. 가정주부인 제니퍼 제이슨 리는 아기 기저귀를 갈면서 부업으로 음란 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녀의 남편인 크리스 펜은 가정집의 수영장을 청소하는 청소부면서 주로 처녀들 뒷공문 일을 쫓아다니는 건달입니다. 빵집 주인인 라인 로베트는 주문한 빵을 제때 찾아가지 않았다고 손님 집에 밤새 협박 전화를 해대고 또 그 전화를 받은 앤디 맥도웰과 그녀의 남편은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마음을 달래는 중입니다. 프레드 워드는 두 친구와 함께 계곡으로 낚시를 갔다가 계곡물 속에서 벌거벗은 여인의 시체를 발견하지만 귀찮아서 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낚시를 즐기죠. 그런가 하면 경찰관인 팀 로빈스는 예쁜 아내 메들린 스토우와 귀여운 세 딸이 있지만 이혼 여인 프란세스 맥도먼드와 아주 은밀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 팀 로빈스 말고도 또 다른 애인이 있죠. 의사 매트 모딘. 그는 남의 일에 결코 관심을 두지 않는 전형적인 중산층 여피로 아내와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또 첼리스트인 로리 싱어는 재즈클럽 가수인 호르몬이와 살고 있는데요. 그녀는 이따금 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신분열 증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들 말고도 무직자의 알코올 중독인 탐 웨이츠, 카페테리아의 여종업원인 릴리 톰린, 또 아들과는 낯설기만 한 노인 잭 레몬, 이들의 이야기가 서로 뒤섞이는데요. 이들 모두 뚜렷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기심, 그릇된 윤리관, 이런 세계관을 지닌 채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삶들이 오늘날 미국 백인 중산층들의 삶이라는 것이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연출 의도인가지요. 자, 극 중에서 첼리스트로 나왔던 로리 싱어의 어머니 애니 로스와 또 In the Death카라는 노래를 많이 이 시간에 들려드렸죠. 이기팝이 함께 부르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광주 동구 금동의 안민휴 씨 친구 현수와 함께 들어주세요. Evil California. FM 영화 음악의 세 손가락들이 함께 꼽은 영화, 두 번째 영화, Three Thumbs Up 영화, 로버트 엘트만 감독의 쇼트컷스 중에서 애니로스와 이기팝의 노래 Evil California였습니다. 자, 저번에 이 시간마다 영화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아주 새로운 영화 얘기들 듣는다고 말씀드렸죠. 저번에는 영화 감독 박찬욱 씨 모셨는데요. 이번에는 여성 영화 평론가입니다. 근데 여성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그저 성을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영화 평론가이신, 자, 서인숙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시간엔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저는 서인숙 씨 많이 뵀어요. 지난번에 비디오 산책 시간에 제가 많이 함께 자리를 했었는데, 예. 그래서 아주 친숙하네요. 예. 네, 아주 분위기 있고 가족적인 그런 프로인데요. 제가 그쵸? 와보니까요. 저희 예. 그렇죠. 예. 아까부터 걱정하셨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왜냐면 정우님 씨의 그 분위기 있는 목소리에 제가 해를 끼칠까봐 힘이 염려되네요. 여러분, 사실 좀 전에 서인숙 씨가 아, 촉촉한 목소리가 아니라서 어떡하죠 하니까 홍동식 PD가 여기서 물 뿌리기로 막 무릎 뿌린다고 하셨어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아마 좋은 얘기들을 많이 가져오시리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어떤 얘기 오늘 처음으로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영화의 사회적 영향과 그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위손 얘기 안 할 수 없겠네요. 검열, 심의. 어디서 가위손이라는 얘기 들으셨네요. 네. 그 요즘 그 검열이 한창 이제 단두대에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네. 이유가 지점파가 홍콩 영화 지점 무상에서 따왔다. 그러면서 그걸 텍스트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영상 매체가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악영향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점파 사건 또 온보현 사건 일어나고 나서 갑자기 영화 뭐 비디오 막 얻어맞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영화와 비디오만이 이 병폐된 사회의 궁극적인 책임인 양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영화 매체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있긴 하지만 부분적인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이 지점파 때문에 모든 원인은 영화, 영상 매체에 있다라고 너무 확대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적인 책임 중에 하나는 검열이 지금 제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원인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이 검열 얘기 나와서 생각이 나는 건데요. 이 공윤에서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죠. 지존파 사건 이후로 폭력적인 표현은 최대한 규제를 하고 대신에 성적인 표현은 가능한 한 극도로 허용을 하겠다. 굉장히 모순되는 얘기 같아요. 예, 저도 굉장히 지금 그게 모순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성표현이든 폭력적인 표현이든 사회의 질서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 간에 해가 된다면 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식으로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점파가 있고 나온 다음에는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지만 성표현을 허용한다는 식의 얘기가 된다면 나중에 후일에 네. 또 성범죄가 많이 또 논란이 되면 네, 발생이 네. 되고 그다음에 성 논란이 온다면 그때 대해서 이제 또 뭐 성표현을 규제하겠다라는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소일코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네. 결론이 나오니까 항상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와 사람들의 의식을 생각해서 공헌윤리원에서 어떤 자각된 의식을 갖고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검열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는 지금 전자에서 얘기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때그때 사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뭐 미봉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영향만 미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꼭 필요하다라는 전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검열이 사실상 필요 없다라는 모욕론을 펴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영화라는 것은 하나의 창작품이고 예술품이기 때문에 볼 권리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작품들이 예술품이고 그리고 순수한 의도에 의해서 양심껏 만들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영상 매체라는 게 굉장히 대중 매체일 뿐만 아니라 또 상업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네.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잘못 이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럴 경우에 예술품이 아닌 몇 작품들을 출연하기 위해서 검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검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 어느 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공성을 갖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작품일 경우에는 다 검열이 존재하고 있고 그 검열의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사실 자본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고 상품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질 상품까지 우리가 전부 허용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외국의 검열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는 네. 좀 심의제도이죠. 예. 그러니까 심의제도일 경우에는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땐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된다면 삭제를 해버리는 것이 심의제도입니다. 예, 미리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 전에 예. 일반 관객이 보기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에서 미리 위원회의 어떤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삭제를 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을 매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포르노그래피 같은 같이 성인용 영화일 경우는 엑스레이트 해가지고 또 엑스레이트 영화만 상영하는 전용 극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극장에 상영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그 17세 이하는 볼 수 없다. 아니면은 이런 영화를 볼 때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등급이 다 나눠져 있고 네. 삭제하는 경우는 없죠. 예. 그 대신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보는 대상이 정해지는 것이지 윤리위원회에서 미리 삭제를 해서 극장에 내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는 상당히 그 관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셈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등급제도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심의제도가 갖고 있는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등급제로 하자라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네. 지금 등급제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심의제도에서는 가능한 한 더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항상 심의제도이기 때문에 그건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앉아만 있자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이 심의제도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객관성 있게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지금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미봉책으로 땜빵식으로 수책을 네. 마련하는 그런 가변적인 정책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관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똑같은 소재를 갖고 있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는 관객들이 보게 되고 어떤 영화는 보지 못하고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예를 든다면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원초적 본능을 개봉될 때 많은 사람들이 봤었고 거의 뭐 한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원초적 본능을 보고 난 다음에도 이 영화는 상당히 그 사회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살인을 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거의 다가 이유 없는 살인을 하죠. 그 주인공 샤론 스톤도 그렇고 주인공의 친구로 나오는 여자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어떤 악마적인 본능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살인을 하는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고 더구나 결론에서 봤을 때 그런 악한 인물들이 아무런 응징을 받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로 끝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유 없는 살인행위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지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을 때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뭐냐면 권선징악인데 권선징악에서도 어느 정도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완전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성인들이라면은 영화의 상에서 악한 인물들이 아무런 그 희생의 대가를 그러니까 악한 인물들이 어떤 자신들의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가도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한창 이제 가치관의 정립을 해 나가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봤을 때는 그걸 모방 심리를 부추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그런 그 기본적인 윤리관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영화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굉장히 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도 보여준 상황이었고 근데 반면에 데미지라는 영화가 있죠. 로이말 감독의 예. 논란이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데미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그 며느리의 근친 상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네. 됐었죠.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을 봤을 때 결국은 지금 수입이 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는데 내용을 봤을 때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정당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경종을 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아 저런 불륜의 관계는 가져선 안 되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받을 수 있는데 소재 자체만이 지금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의 관계라고 해서 지금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소재만 가지고 항상 그 규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흑백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전체를 그 영화의 내용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주제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네. 과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회 윤리 의식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 규제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당 보여줄 만한 것이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그 소재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규제가 되고 아니고 이렇게 흑백 논리식으로 지금 심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연윤리위원회의 그 심의 기준에 어떤 일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원칙이 없이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 검열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일정한 그 필요성은 있지만 외국처럼 등급제를 우리가 전부 차용을 한다면 어떨까요? 뭐 영화도 그렇고 비디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화는 지금 등급제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얘기가 거의 한 10년 전서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네. 나라에서 정부 시책이 등급제로 예.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영화 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예전서부터 등급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있었고 주장이 있어 왔죠.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등급제가 아니니까 심의제는 뭐 모순이 많으니까 이대로 나가자 그런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현실에 맞춰서 천천히 그렇죠.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등급제로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왜냐하면 심의제도 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삭제하고 안 보여줄 때 여러 가지로 객관성이라든지 일관성을 지니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네. 그 일관성이나 객관성을 지니기 힘들게 하는 것 그 일부분의 하나가 영화를 수입하는 사람들의 로비 활동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고 또 심의위원들의 뭐 가치관 세계관이 다 일정치가 않잖아요. 근데 가치관 세계관이 일정치는 예. 않지만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사회에 유익하겠다 아니면 해가 되겠다라는 것은 학식 있는 분들이니까 사실상 판단이 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아침에 다루고 저녁에 다루는 식으로 예. 그러니까 지전파가 일이 있기 전에는 폭력적인 장면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됐다가 지전파가 있고 난 다음부터는 요즘 뭐 해적이라는 우리 영화 예고편 같은 경우도 너무 폭력적이다 해서 반려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의 정책이 다르고 오늘의 정책이 다르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고 보는 사람들도 뭔가 우리가 봐야 될 권리를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거든요. 외국의 검열 제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의 검열 제도는 등급 제도예요. 예. 그러니까 등급 제도가 심리제도가 갖고 있는 비논리성이라든지 비합리적인 면을 많이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급제인데, 영화일 경우에는 등급제로 하는 게 참 좋다라고 생각되고 이상적인데, 비디오 같은 경우 만약 등급제도로 한다면 비디오는 공공장소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에서 보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서 맞춰서 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외국의 경우 비디오까지도 등급제로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같은 것을 생각할 때 비디오는 심의제도로 놔두고 영화는 등급제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 상황에서 일단 그것만이라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등급제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그것만이라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고쳐나가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그 최근에 그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참 그 폭력적인 장면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하지만 그 깐느에서 대상을 받았던 펄프 픽션의 경우.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뭐냐면 방금 이 깐느 영화제 말씀 잘하셨는데요. 외국 영화제에서 수상했다고 하면은 항상 검열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무사 통과가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예가 뭐냐면 하몽하몽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엠마뉴엘 부인이 20년 동안 빛을 못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개봉됐는데, 엠마뉴엘 부인 봤을 때 거의 뭐 그렇게 선정적이거나 애로적이지도 않아요. 네. 20년 전의 수준이기 때문에 못 볼 이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명 때문에 못 봤는데, 하몽하몽 같은 경우 제가 그 제작자를 만났거든요. 하는 얘기가 하몽하몽이 사실 근친상간인데 이모로 둔갑을 시켜서 그쵸. 보여줬죠. 이게 베니스 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을 탄 영화인데 못 볼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게 먹혀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펄프 픽션 같은 경우도 사실상 만약에 지존파가 발생하기 이후였다면은 네. 여러 장면이 아마 잘렸을 거예요. 근데 예. 그 전에 개봉이 됐었고, 또 그 즈음에 개봉됐던 영화 중에 하나가 크로우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크로우 같은 영화도 저는 사실상 보면서 이런 영화가 어떻게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가가 굉장히 의외였는데, 거기에 뭐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네. 눈을 뽑고 뭐걸 태워서 예. 먹고. 예. 그러니까 펄프 픽션 같은 경우도 그래도 펄프 픽션은 크로우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독의 어떤 자신의 대중적인 시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크로우에서의 눈을 뽑고의 장면 같은 경우는 네. 내용상 삭제가 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장면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얘기가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좋은 작품들도 또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네. 진짜 봐야 될 장면들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최근에 비디오로 출시된 피터 그리너웨이의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녀의 정보. 예. 이 작품을 봤을 때 잔인한 장면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끔은 잘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아주 완전히 도려내버려가지고 내용 전개가 그러니까 유연하게 흐르지 않을 정도로 잘렸거든요. 그러니까 크로우 같은 경우는 정말 내용하고 상관없이 드러내도 될 장면들이 들어가 있고, 정말 컬트 영화에서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는 거의 전설적인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 너무 지나치게 내용에 해가 될 정도로 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검열 심의 그런 문제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제가 생각해 기준이 없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그런 기본적인 단계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은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은 이미 다 모여졌다라고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시행이 되느냐의 문제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이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거는 정부 좀... 관련... 예. 제가 네. 꼭 집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런 좀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심의제도에서 벗어나서 네. 조금 더 합리적인 등급제도로 옮겨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서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것들을 천천히 이제 바꿔나가는 과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다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거기에만 또 모든 신경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제 위치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건전가요 같은 말 많이 했습니다. 자, 검열과 심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서인숙 씨의 말씀 듣고 많은 생각들 하셨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영화평론가 서인숙 씨 오늘 첫 시간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곡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그 퍼즐 픽션 중에서 그룹 이름도 참 웃겨요. Urge Overkill이라는 그들이 부르는 곡. 우마 서먼이 아주 기가 막히게 춤을 추는 장면에서 이 곡이 나왔죠. Girl, you'll be a woman soon. Girl, you'll be a woman soon. Your kind. We'll never get tired of putting me down, and I never know when I come around what I'm gonna find. Don't let them make up your mind. Don't you know, girl? You'll be a woman soon. Please come take my hand. "날마다 들어도 새우깡처럼 질리지 않는 FM 영화음악이라고 인천 북구 청천동에서 손지선 양 편지 보내주셨는데 저는 새우깡 질리던데 손지선 양은 안 그런가 봐요. 가사 선생님 건강 제가 빌어드립니다. 퍼프 픽션 중에서 Girl, You'll Be a Woman Soon 잘 들으셨죠? 서울 송파구 가락이동의 원상균 군 정말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책은요 제가 그 책장이 다 닳도록 너덜너덜하도록 읽고요. 저 CD는 CD판이 튀도록 듣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고마운 마음에 답례가 되겠죠. CD 그리고 원상균 군께 보내드릴게요. 헐리우드 영화음악 CD요. 자, 오늘 FM 영화음악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